must have been cold there in my shadow. To never have sunlight on your face, you were content to let me shine. That's your way. You always walk a step behind.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혜입니다. 늘 그렇듯이 일요일 이 시간은 노래가 음악이 먼저 인사를 드렸죠. 인사드린 목소리는 배트 미들러였고요. 그녀의 노래 When the Bees Is My Wings로 오늘 FM 영화음악의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 두 여인의 주제곡이죠. When Beneath My Wings.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했던 배트 미들러의 대표적인 히트곡인데, 사실 이 배트 미들러는 배우로 또 가수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죠. 오늘 FM 영화 음악 뮤직박스 5930은요, 이렇게 배트 미들러처럼 연기도 노래도 다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요.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셀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셀. 네, FM 영화 음악 뮤직박스 5930.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들. 우선 브루스 윌리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배우로 성공하기 전에 이미 음반을 발표했대요. 뮤지션입니다. 1987년, 1989년 두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Respect Yourself라는 곡은 빌보드 차트 5위에 오르는 정말 놀라운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드라마 블루문 특급 사운드트랙에 실린 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Good Loving이라는 곡, 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브루스 윌리스의 음성에 이어서 만나볼 사람은 존 트라볼타인데, 이 존 트라볼타 역시 토요일 밤의 열기로 스타가 되기 전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수로서의 열정을 과시했었어요. 그리스 같은 뮤지컬 영화에서 그의 노래 실력 이미 증명된 바가 있죠. 자, 그리스의 사운드트랙에 실린 Greased Lightning이라는 곡 들어보죠. 브루스 윌리스, 존 트라볼타에 이어서 니콜라스 케이지를 만나볼 텐데요. 니콜라스 케이지 역시 노래 실력이 빼어난 배우로 정평이 나 있죠. 1993년에는 아이들용의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느끼한 목소리가 아이들용 앨범이라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하튼 그의 노래 실력이 가장 드러난 영화는 바로 데이빗 리치 감독의 영화 광란의 사랑인데, 이 영화에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엘비스 프레슬리 팬답게 그의 히트곡들을 멋지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Love Me Tender 들어보죠. Please, squeeze me tight. Well, this car is automatic. It's systematic. It's hydromatic. Why, it's greased lightning. It's an overhead lifter. It's a four-barrel quadruple, yeah. Injection cut off in chrome plated Roger, yeah. I'll get the money, I'll keep you get the money. With the 4-speed on the floor, never waiting at the door. You know that ain't shit, will they get licensed in grease lightning? Go, go, go. Go, grease lightning, you're burning up the quarter mile. Grease lightning, go, grease lightning. Go, grease lightning, you're coasting through the hip-lap child. Grease lightning, go, grease lightning. You are spring, the chicks are cream. Sweet, never let me go. love me, dear, tell me you are mine. I'll be yours through all the years, till the end of time.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FM 영화음악의 뮤직박스 5930. 오늘은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들의 시간인데요. 자, 남자 배우들의 노래 솜씨 들어봤고요. 조금 늦기 버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자 배우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케이트 윈슬렛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들에서 주제곡을 직접 부르는 당찬 실력을 뽐내곤 했었는데 애니메이션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제곡 What If는 싱글로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싱글이 시중에 발매된 뒤에 케이트 윈슬렛은 자기가 부른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대요. 저 같으면 제 노래가 담긴 싱글을 사지 않겠어요. 자, 좀 미리 이야기해주지. 기네스 펠트로우도요, 자신의 아버지가 감독한 영화 듀엣에 출연했을 때 사운드트랙에도 참여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기네스 펠트로우가 부른 두 곡은 모두 싱글로 발표돼서 이 기네스가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킴 칸스의 히트곡 매튜 데이비즈 아이즈 리메이크한 그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예쁘고 노래까지 잘 부르는 니콜 키드만, 가수 로비 윌리엄스와 Something Stupid라는 듀엣곡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바즈 루어만 감독의 뮤지컬 영화 물랑 루즈에 출연해서 춤과 노래를 멋지게 소화해냈죠. 그 중에서 One Day I'll Fly Away라는 곡, 이미 싱글로도 발표됐을 만큼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세 명의 여배우 그들의 노래 솜씨 이번에는 한번 직접 확인해볼까요? Here I stand alone with this weight upon my heart, and it will not go away. In my head I keep on looking back, right back to the start, wondering what it was that made you change. Well, I tried, but I to draw the line, and still this question keeps on spinning in my mind. What if I had never let you go? Would you be the man I used to know? If I'd stayed, if you tried, if we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들. 자, 오늘 뮤직박스 5930은 그런 배우들의 노래 솜씨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배우들의 노래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의 What If,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가 듀엣에서 불렀던 Betty Davis Eyes, 그리고 물랑스 중에서 니콜 키드만의 One Day I'll Fly Away. 이 물랑루즈에서는요, 사실 니콜 키드만 뿐만이 아니라 이완 맥그리거의 멋진 노래 솜씨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완 맥그리거는 벨벳 골드마인을 거쳐서 이후에 영화 Down with Love에서도 역시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자, 그가 물랑 루즈에서 불러주고 있는 곡은 바로 엘튼 존의 히트곡 Your Song이에요. 그의 멋진 리메이크로 한번 감상해보죠. 자, 이렇게 이완 맥그리거의 음성에 이어서 짐 캐리를 만나볼 텐데, 그는 영화 마스크, 케이블가이, 맨 온 더 문, 그린치, 이런 자신의 출연작에서 모두 직접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뭐 노래 실력도 만만치 않은 그런 배우인데, 마스크에서 그가 직접 부른 큐반 페이트라는 곡은 싱글로도 발표됐죠. 자, 그 곡 준비했습니다. 리차드 애텐보로 감독이 만든 찰리 채플린의 전기 영화에서 채플린 역을 맡은 배우, 바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 찰리 채플린처럼 감독, 배우, 편집, 각본, 영화, 음악 모든 것을 손수 도맡아 하는 이 찰리 채플린처럼 채플린의 전기영화에서 주제곡도 직접 소화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스마일이에요. 찰리 채플린이 직접 작곡한 영화 모던 타임즈의 주제곡이죠. 자, 이완 맥그리거의 Your Song, 그리고 짐 캐리의 큐반 페이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스마일입니다. Oh, Somebody stop! 뮤직박스 5930. 오늘은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만능 엔터테이너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가수로 출연해서 그래서 직접 노래 실력을 뽐냈던 배우들을 만나보지요. 우선 사랑의 힘로에서의 미셸 파이퍼입니다. 이야, 영화 속에서 수지라는 가수로 출연해서 베이커 형제들과 공연을 펼치는데요. 그런 그녀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앉아서 계속해서 관능적인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 노래 Making Hobby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킴 베이싱어 역시 1991년에 영화 결혼하는 남자에서 라스베가스의 클럽 여가수 비키로 출연을 했죠. 그래서 참 많은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중에 한 곡 Let's Do It 들어봅니다. 한국 영화 본드킬에서 시문화가 맡은 역할도 가수 지망생 수아였는데 영화 속에서 시문화는 마치 마릴린 먼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냈죠. 그러면서 그녀의 히트곡 River of No Return을 불렀습니다. 자, 세 곡 이어서 들어보죠. so good.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 그런 배우들,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가장 출중한 노래 실력을 가진 배우라면 아마도 조승우가 아닐까 싶어요. 조승우는 스크린과 또 뮤지컬 무대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그래서 조승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승우는 그의 연기만 보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더 반하게 되죠. 이 영화 후아유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후아유에 담긴 형태의 라이브에 이어서 영화 H의 주제곡 H 조승우의 음성으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조승우의 음성과 함께 저 정은임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댈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 같이. 놀라요. 난 너를 원해. 냉면보다 더. 난 네가 좋아. 야구보다 더. 난 네가 좋아. 우주보다 더. 그대여 날 유혹하지 말아요. 그대여 날 유혹하지 말아요.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뭐 어렵나요. 그 진실 내게 보여준다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뭐 어렵나요. 난 그대만 몰라 두려운 것뿐이죠.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뭐 어렵나요. 그 진실에게 보여준다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이 뭐 어렵나요. 난 그대만 몰라 두려운 것뿐이죠. FM 97.5MHz 여러분의 대전 문화방송입니다. HLCQ MBC FM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대우증권 대표 기업지수 KLCI 이제 투자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대우증권 대표 기업지수 KLCI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